HUBS 띵동 가꾼 빵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흡수제빵소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 30일이 되었습니다. 비가 온 후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매우 당황스러운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한파가 지속되니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게 저는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의 몽글몽글한 감성을 떠올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집에서 예쁜 트리와 따뜻한 수면 잠옷을 입고 코코아 한 잔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너무 추워서 크게 혼난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꿈꾸는 자신만의 크리스마스 로망이 있나요? 자자, 그래서 상상만 해도 신나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가꾸빵에서 준비한 빵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엑소의 첫눈. 이런 오후에 너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미련 가득해서 쓸쓸해. 어느새 혼자만 시계를 되돌려 1년 전으로 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린 달라졌을까. 예, 바보 같은 소리지. 그래도 만약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 가득했던 그 크리스마스. 가득한 거리거리 혼자 걸었어. 다들 행복해 보여. 너는 언제나 공기처럼 있어줄 거란 착각에 멍청이 보내. 내가 너무 미안해. 난 얘기 지나고 나면 너무 소중해. 왜 그때는 모르는 걸까. 지금은 다를 거야. 말해주고파. Yeah.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점점 너 멀리 멀리 보이던 그 크리스마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만으로 눈물 차 흐르니 말야. 다시 너에게로 가고 싶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삶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달궈지는 오븐의 냄새, 열기, 구워지는 빵의 향기. 오늘의 빵은 바로바로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는 유럽식 음식의 일종으로 밀가루, 계란, 버터, 우유, 설탕 등으로 거품을 내거나 팽창제를 써서 만들며 식감이 매우 부드러운 종류이죠. 파운드 케이크만 생각하더라도 그렇듯 어느 정도의 케이크 구색만 갖추더라도 모두 케이크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흔히 우리나라에서 케이크라고 하면 원기둥이나 육면체 베이스에 생크림이나 초콜릿 등으로 겉을 싸고 그 위에 각종 장식을 얹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음식으로 무언가를 축하하려고 하는 날에 유독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케이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에서 시트 부분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시 말하자면 생크림, 딸기, 초콜릿, 과일 등은 모두 장식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케이크 하면 떠오르는 모양의 정식 명칭은 보통 데코레이션 케이크, 그 외에는 롤케이크, 팬케이크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어쩌다 보니 이 데코레이션 케이크가 케이크의 표준어가 되어버렸죠. 잠깐 국어 선생님이 되어 케이크에 대해 말해보도록 할게요. 케이크는 뭉치라는 뜻에서 파생되었으며 원시 인도 유럽어 시절에서부터 전해지고 있는 매우 유서 깊은 영단어입니다. 영어 케이크의 발음이 케이크, 케이크에 가깝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키읔이나 기역 받침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받침에는 키읔을 쓰지 않도록 하고 영어의 이중 모음으로 끝나는 발음은 을을 붙여 적어야 하기 때문에 케이크라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크, 테이크 같은 단어들은 페이크와 테이크라고 쓰는 것과 같죠. 네, 이렇게 정확한 케이크 표기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날게요. 어린 자가 사는 키로 정도로 보여. 뒤돌지 말고 가. 지금 나 좀 살구야. 이럴수록 네가 필요하면 난 다 알잖아. 웃음을 참는 나, 곧 죽어가는 나. 난 너를 지켜줄게 나를 지나갈 동안. 조금씩 멀어지는 상태. 두 눈을 감고 뜨면 사라질 것 같아. 수많은 기억들을 돌고 돌아 너는 다시 우릴 마주칠 수 있나. 같이 미쳐가는 나 망가져 나의 상. 넌 내게 손다리 기어가고 또 나를 부셔버려라. 추악한 나를 봐, yeah. 눈앞에서 멀어지는 나의 속도는 400km로. Yeah. 나의 속도는 400km로. Yeah. 나의 속도는 400km로. 잠을 땡기래 빨리 강이 와서 찾아들어 나면서 왜 다시 여기. 어제 너는 너가 아닌 듯이 보여빛의 환상인데 그래 원래 게인 아였었지. 변하는 거 없어 별다를 것도 고마워. 꺼내 말은 나도 지나쳐버린 거고 우리는 뭐 옆자리에서 반대자리 다른 종점 400km로 계산하다 거 마지막일 걸 지금이야. 난 너가 지나간 길을 경멍이 보고 있을 수밖에. 느껴찬 공기 날 세뇌함도 다 남의 거라니까. 내 목단에 너의 등 앞에, yeah. 원하는 건 없어 사랑은 더 없고 다시 나의 맘에 비해 너무 빠른 널 발걸어. 원하는 건 없어 사랑은 더 없고 다시 나의 맘에 비해 너무 같이 미쳐가는 나 망가져 나의 상. 넌 내게 손다리 뛰어가고 또 나를 부셔버려라. 추악한 나를 봐, yeah. 눈앞에서 멀어지는 나의 속도는 400km로. 최초의 케이크는 기원전의 지중해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밀가루에 꿀을 첨가해 단맛을 내고 우묵한 그릇에 우유 및 계란 같은 재료를 넣고 섞은 뒤 따로 굽지 않고 원할 때 떼어 먹는 투박한 형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 들어서자 화덕에 구워 보존성과 굵기를 높이는 방법을 고안해내며 케이크는 빵의 일종으로 편입하게 됐죠. 이때부터 말리거나 생과일을 넣는 방식도 생겨났는데요. 이후 케이크는 기원전 8에서 9세기 고대 그리스에 전파되어 계란과 유지를 사용해 100종류에 이를 정도로 케이크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리스 문화를 계승한 로마에서도 케이크가 유행해 50번째 생일에 밀가루, 치즈, 꿀, 올리브 오일을 넣은 케이크를 먹는 일종의 예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생일 케이크 문화의 유래입니다. 단순히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 먹었던 케이크였는데 이러한 유래가 있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나 의외로 케이크라는 이름이 정착된 것은 상당히 늦어 13세기경 고대 노르웨이 단어인 카카가 시작이라고 하죠. 오늘날 케이크의 대명사가 된 스폰지 케이크는 르네상스 시기 스페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크림의 사용이 본격화되며 베이킹 파우더와 백설탕, 크림을 사용해 부드럽고 달콤하게 구워낸 현대적 개념의 케이크는 19세기경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죠. 레드벨벳의 Birthday. Just today, 뭐든 해도 되니까. Yeah, R to V, 오늘 따라와봐. 들뜨는 기분에 완벽한 날씨까지. You're so high, oh my gosh, 전부 선물 같이 밤 밤. 오늘 하루 마치 diamond. I got a special day. 시작해 another chance. 달콤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또다시 내게 건네. 너의 heartbeat check, sweat check. 날 보면 떨리는 이 눈빛 track. Make your day. 두 손을 꼭 모은 채로 뭐든 상상해봐. 눈앞에 네가 원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어. It's my day and your day. It's a party party. 불꽃 다 타올라 어서 빨리 빨리 오늘 밤. Yeah. We rock the world. Just rock the world. I can make the beat go. Bam bam bam. Believe me, kiss me. It's your day. It's your day. 두 손을 꼭 모은 채로 계속 상상해봐. Every day. Oh, day. 너에게만 주고 싶어. 이건 very special. It's my day and your day. It's a party party. 불꽃 다 타올라 어서 빨리 빨리. 오늘 밤 we are the world. I can make the beat go. 우리나라에는 대한제국 시대에 처음 소개되었는데 정확히 이 음식이 어떻게 불렸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해요. 어디에서는 케이크의 한자 표기음으로 객기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하자면 고종 광무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들어왔는데요. 주로 황제의 밥상이나 기빈 연회 등에 자주 차려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식사빵과 양과류를 구별하는 서양권과 다르게 현대 한국에서는 주로 빵집에서 판매되고 있죠. 과일, 과자, 초콜릿으로 장식을 하고 뽀로로 같은 귀여운 유아용 애니메이션 캐릭터 컨셉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 드는 의문, 과연 케이크를 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양권에서조차 구글에 가면 케이크도 빵으로 간주되나요? 라는 질문이 검색어로 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빵과 케이크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데 퀵브레드처럼 케이크 같은 빵도 있듯이 밀가루가 들어간 반죽을 구워낸 것을 적당히 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가 아닌 통용되는 넓은 의미의 빵이라면 케이크도 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케이크를 소개하면서 들었던 의문이라 여러분도 케이크를 빵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을 품으실까봐 준비해봤어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텔미. If you're really there, don't make me fall in love again if you won't be here next year. Santa tell me if he really cares, cause I can't give it all away if he won't be here next year. Cake는 의외로 제대로 된 오븐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전기압력 밥솥이나 전자레인지만 있어도 웬만한 종류의 케이크는 얼마든지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죠. 다만 제대로 된 시폰 케이크 종류는 어렵지만 좀 가벼운 파운드 케이크 같은 정도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위에 생크림과 데코만 하더라도 맛있는 케이크가 탄생하니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꼭 하나 만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나 맛만 생각하면 나쁘지 않지만 모양까지 감안해서 만들기 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프랜차이즈 빵집에서는 여러 종류를 매번 생산할 수 없기에 본사에서 냉동시켜 분배한 뒤 각 지점에서 해동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당일날 해동시켜 판매하면 그날을 생산한 케이크가 되지만 제조한 뒤 얼려놓는 경우가 많다는 점 알고 계세요? 후지 이카제의 죽는 게 나아. 이렇게 해서 오늘의 10번째 빵, 케이크를 함께 구워봤습니다. 케이크가 10번째 빵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 깊네요. 여러분, 추운 겨울 감기 걸리지 않게 꼭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흡수제빵소의 영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빵 굽는 PD 안혜지, 기술의 빵순이 박지연, 저는 제빵사 박선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UBS